있어 말을 못하니 너 하나 생각뿐인데 지난 날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대로 묻어버릴까 눈 감아 보고픈 나의 여인아 빗속으로 사라져가는 너의 그 모습이 너무나 슬퍼 너무나 슬퍼서 가슴에 맺혀 있는데 상처받은 내 영혼을 안아줄 수 없겠니 옆에 누가 있어 말을 못하니 너 하나 생각뿐인데 지난 날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대로 묻어버릴까 눈 감아 보고픈 나의 여인아 빗속으로 사라져가는 너의 그 모습이 너무나 슬퍼 너무나 슬퍼서 가슴에 맺혀 있는데 상처받은 내 영혼을 안아줄 수 없